조선노동당 대표단 단장으로 모잠비크 공화국을 방문하고 있는 류명선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과 아이다 리범부 모잠비크 해방전선당 중앙위원회 국제관계비서 사이의 회담이 13일에 진행되었습니다. 조선노동당 대표단 단장은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두 당 두 나라 사이의 전통적인 친선협조 관계를 더욱 공고 발전시켜 나가는 것은 조선노동당의 일관한 입장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모잠비크 해방전선당 중앙위원회 국제관계비서는 존경하는 김정은 동지의 탁월한 영도 밑에 미국의 악랄한 고립압살 책동 속에서도 끄떡없이 자기가 선택한 길을 따라 승리적으로 전진하는 조선의 모습은 모잠비크 인민에게 커다란 힘과 고무를 안겨주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어떤 풍파가 닥쳐와도 두 당 두 나라 사이의 친선 관계는 변함없이 강화 발전될 것이라고 그는 확언했습니다. 회담에는 조선노동당 대표단 성원과 모잠비크 해방전선당 중앙위원회 주요 성원들이 참가했습니다.